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. 가자! 예! 아우! 아우! 하! 모두의 축제! 서로 병을 내지 않는 것이 숙제! 소리 못 짓는 사람 오늘 술래!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! 술래! 술래! 합성이 터져! 메아리 퍼져!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! 커져! 아름다운 젊음이 확달라져!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네가